Señorita, are you ready? 원해 바로 지금 날 불러줄게. 너를 쫓아 어디든지 뛰어드는 것 좀 쉬워 얼마든지. 깊은 어둠 속 피어난 붉게 타는 태양 같아. Holiday, la la la. 자꾸 끌려들어만 가. 얼어붙을 듯한 공기가 서서히 끓어 이상하게 뜨거워져가. 참을 수 없어. 오 run baby run.